개미와 배짱이. 오, 이 태양, 이 바람, 그리고 풀. 이걸 어떻게 즐기지 않을 수 있겠어? 여름이 왔어. 풀과 과일과 또 더 많은 풀과 함께. 라구였어요. 라구는 그저 빈둥거리면서 노래하며 놀기를 좋아하는 배짱이지요. 라구는 여름과 녹색의 풀을 좋아해요. 라구는 행복한 배짱이랍니다. 오, 여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선한 풀과 과일 냄새. 걸어다니는 과일. 잠깐만, 뭐? 과일이 왜 걸어다니는 거지? 라구는 겁이 났어요. 라구는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과일 쪽으로 가보았죠. 과일! 발견한 너의 정체를! 마법! 과일은 계속 라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푸른 풀바디를 미끄러지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도와줘! 도와줘! 과일이 날 향해 돌진하고 있어! 도와줘! 과일이 날 공격하고 있어! 잠깐만, 이 소리는 뭐지? 라구가 가까이에서 들어보니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는 12마리의 개미가 과일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 난 무섭지 않았어. 몰라? 나 배짱이야. 폴짝폴짝 뛰어다니게 되어 있다고. 어, 맞아요, 라구님. 과일 때문에 놀란 게 아니란 거 확실해요. 어, 제발. 폴짝 뛰는 게 내 일이라니까, 이 멍청한 개미들아. 과일 하나를 나르기 위해 너희 12마리 개미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그냥 일이라고. 난 크고 힘이 세. 과일을 나를 때는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다고. 너희같이 작은 녀석들은 도움이 필요하지? 정말 웃긴다, 라구야. 하지만 우리는 이 과일을 먹으려고 나르고 있는 게 아니야. 모으고 있어. 저기 봐. 그들은 식량을 모으는 중이었어요. 개미가 가리키자 라구는 땅속 큰 구멍을 향해 일렬로 걸어가는 12마리도 더 되는 많은 개미들을 보았지요. 개미들은 토마토와 딸기 열매와 옥수수와 어린 당근을 날랐어요. 모든 개미는 구멍 안에 음식을 떨어뜨리고는 다른 개미를 돕기 위해 되돌아올 예정이었지요. 음식을 나르는 줄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라구는 막 궁금해졌죠. 아니, 모두들 뭘 하는 거야? 왜 땅속으로 음식을 떨어뜨리는 거지? 과일이 상했나? 아, 아니, 천만에. 우린 식량을 저장하고 있어. 곧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올 거야. 과일과 잎사귀들은 사라질 거라고. 우린 그때를 대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 라구, 너도 음식을 저장해야 해. 모든 과일과 녹색 풀은 곧 사라질 거야. 너희들은 모두 정말 작아. 그러니까 여름 내내 식량을 모으고 저장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난 며칠 만에 할 수 있을걸? 그때까지 난 강에서 바람을 즐기며 느긋하게 지낼래. 개미들은 라구가 실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라구가 개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란 사실도 역시 알았죠. 개미들은 라구가 괜찮기를 바라며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 계절을 놓치고 있잖아. 겨울이 세상을 멸망시키진 않아. 절대 우린 죽지 않는다고. 틀림없이 뭔가 먹을 게 있을 거야. 왜 내일을 걱정해? 라구는 개미의 조언을 새겨듣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신선한 풀을 뜯었죠. 라구는 강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태평하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라구는 살이 더 쪘어요. 어느 날 라구는 두툼하게 쌓인 풀잎에 누워서 개미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작은 가지와 잎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았죠. 이게 뭐지? 너희 잎과 가지를 어디로 나르고 있는 거야? 겨울 동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니까 나르고 있어. 너도 역시 모아야 해, 라구. 겨울은 몹시 춥다구. 겨울은 항상 추워, 바보야. 너희는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야. 난 나뿐이라고. 난 분명히 뭔가를 찾아낼 거라고. 개미는 라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개미가 막 자리를 뜨려 할 때였어요. 내 다리. 무슨 일이야? 괜찮아? 다리를 다쳤어. 지금 못 걷겠어요. 저런.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요. 집은 멀리 있는걸요. 그리고 옮겨야 할 나뭇가지가 잔뜩 있잖아요. 괜찮아. 내 등에 타. 내가 날아서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요? 그렇게 해준다고요? 야, 그게 어때서? 자, 가자. 라구는 개미를 등에 태우고 멀리 날았어요. 개미는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처음이었답니다. 초록색 땅과 폭포와 강을 보았어요. 얼굴에 스치는 바람도 느꼈죠. 집에 도착하자 라구는 적어도 100마리는 되어 보이는 개미들이 잎을 가져와 큰 구멍에 던져놓는 걸 보았어요. 라구는 놀랐죠. 라구가 앉자 아기 개미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고마워요, 라구님. 야, 그래, 아기 개미야. 재미있었기를 바라. 어서 가. 다리 잘 돌보고. 안녕, 라구. 난 크고 힘이 세. 겨울이 오면 뭔가를 찾아낼 거야. 왜 내일을 걱정해? 날이 가고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나뭇잎은 지기 시작하고 풀은 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구는 매일 살이 더 찌고 있었죠. 라구는 물가에 마른 잎 위에서 빈둥거리고 밝은 하늘을 보며 남아있는 작고 푸른 잎을 먹었어요. 개미들이 더 이상 안 보이네. 결국 내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계절을 즐기기로 했나 보구나. 뭐가 남았는지 간에 어쨌든 개미들은 많은 걸 놓쳤지.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눈이 땅 전체를 덮었죠. 초록 풀과 잘 익은 과일은 사라졌어요. 라구는 잎을 단 한 장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따뜻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눈이 따뜻한 땅 위에 겹겹이 쌓인 채였죠. 몇 주가 지났어요. 라구는 매일 살이 빠지고 약해져 갔어요. 쉴 곳도 먹을 것도 없었죠. 라구는 개미가 땅 아래에 음식과 나뭇가지를 잔뜩 가져다 놓은 것이 생각났어요. 라구는 그곳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죠. 내 목소리 들려? 누구세요? 라구! 무슨 일이야? 여기 밖은 추워. 난 배고파. 쉴 곳과 먹을 것이 좀 있을까? 하지만 겨울은 항상 춥다고, 바보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비웃었던 게 바로 너였잖아. 왜 내일을 걱정해? 라고 말하던 것도 너였고. 지금은 무슨 일인데? 내 잘못이 뭔지를 알았어. 난 겨울을 준비했어야만 했어. 제발 음식을 좀 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여왕과 다른 개미들이 구멍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어. 우리가 너에게 음식을 준다 해도 넌 이곳으로 내려와 여기서 살 수는 없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 하지만 난... 무슨 일 있었니? 라구는 쿵하고 땅 위에 쓰러졌어요. 안 돼. 라구를 살려야만 해. 굶어 죽을 거야. 어쨌든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날 도와줬잖아. 개미는 여왕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자신이 아기였을 때 라구가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했죠. 잎을 가져와서 그를 감싸주어라. 우리가 갖고 있는 나뭇가지로 작은 집을 어서 빨리 짓도록 하자. 그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에겐 음식이 충분히 있으니 그걸 나누어주면 된다. 개미들은 라구가 따뜻하도록 잎으로 감쌌어요. 나뭇가지로 근사하게 집을 지은 그들은 라구를 그 안으로 옮겼죠. 라구에게 뜨거운 수프와 과일을 먹이자 곧 라구가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여왕님.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넌 참으로 착한 곤충이구나, 라구. 넌 우리 개미를 도왔어. 우리는 이 겨울 동안 너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여왕님. 걱정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준비해라. 절대 게으름 표지 말아라.